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연약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의 형편과 새사람의 형편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사랑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자, 로마서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포함해서 한 서너 번 정도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을 더 좀 볼 계획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함으로 또 부끄러워하나니 관하는 얻었으니라는 이런 여러 표현들을 봅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 옛사람의 형편과 또 새사람의 형편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려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 사실 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또 부끄러운 문제들을 사실은 다 말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옛사람의 형편과 새사람의 형편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로 살펴볼 단어는 연약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라고 할 때에 이 연약함으로 바로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전형적인 옛사람의 형편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했고 이어지는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19절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라는 이 표현 또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라는 표현과 매우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육신이 연약하다고 할 때는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를 통해서 많이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의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다. 부정과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멀쩡하게 건강한 육신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조폭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조폭과 같은 그 흔히 말하는 조폭들 불량배들이죠.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건강을 말할 것 같으면 뭐 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뭐 체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육신이 허약한 사람들은 절대 강도짓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모든 표현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옛사람의 형편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또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극복했지요. 그러므로 이제 아직까지도 육신이 연약한 행동이나 삶을 살고자 하거나 그런 삶을 보이면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또 그러한 삶에서 넉넉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또 한 가지의 단어는 뭐냐면 부끄러워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이 부끄러워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 새 사람의 표현을 형편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맺은 열매들 그것은 결국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정말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옛사람의 형편을 잘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가 아니라 예?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니 바울 자신이 자신의 그 옛생활을 돌아보면은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맺었던 죄의 열매들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말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구원받지 못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했을 때에 그 살벌한 삶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교회에 대하여 많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사실 우리의 삶이요 돌이켜보면은 정말 실로 부끄러움 뿐입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삶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얻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얻었으니 21절에 있습니다. 22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 얻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연약함으로가 과거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얻었으니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 또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으므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반드시 맺으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요,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성경구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 그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 절정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아마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많은 열매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과일 하나를 사서 드시면서도 아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이렇게 성숙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할 때를 기억하며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서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말씀처럼 여하튼 하나님의 성품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